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산수유는 아주 빨갛고 작은 귀여운 열매를 맺는 꽃입니다. 그런데 산수유 열매는 줄기에 얼마나 질기고 강하게 매달려 있는지 손으로 잡아떼죠. 그러면 쉽게 떼어지질 않고 줄기까지 따라 끊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기고 완강하던 열매도 꽃을 피울 때가 되면 톡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새 것을 위해 자리를 비켜줄 때를 분명히 아는 거죠. 자, 이제 우리야말로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할 때겠죠. 전남 나주 금천면 석전리의 이수 씨 잘 들으셨습니까? 고대 합창 부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서 파엘베라 캐논, 아이간자키의 플루디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봄입니다, 봄.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때,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때. 그런데 왜 올 봄에는 각종 요금들만 새롭게 바뀔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제 산 토큰으로 서울 시내 버스를 타려고 한다면 운전사 아저씨한테 혼난다는 사실이요. 예, 떠올랐습니다. 좌석버스 그리고 공항버스까지 다 함께 올랐는데요. 정말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봄이니까 희망 좀 가져볼까요? 자, 오늘 이 밤이 지나면 결혼하시는 분 계시네요. 영화로 보는 세상에 김영 씨, 전소영 씨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조남신 씨, 은주의 21번째 생일 무지무지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전주 중노송동의 조희진 씨, 내가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지금 당장 나를 좋아하는 여자에게로 달려가서 한 알음 안개꽃을 안겨주고 싶다고요.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더니 언니 그 애는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요. 이런 추신을 적어주셨네요. 네, 남자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난다면 여러분이 많은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FM 영화음악이 마련한 새봄 선물 올란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 소설을 얻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죠. 아, 200년은 남자로, 200년은 여자로 살았던 올란도를 그린 그 셀리 포터 감독의 영화 올란도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일단 CD를 100분께 추첨해서 드리고요. 200분께는 테이블, 나머지 200분께는 버지니아 울프 원작 소설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원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다 그 질문에 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먼저 올란도를 음악으로 맛배어 드리겠습니다. 지미 스모빌의 음악입니다. Coming.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의 전미자 씨, 성북구 정릉 2동의 황연용 씨, 김창수 씨, 강남구 삼성동에서 혜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동방불패 2편 중에서 진숙화가 부른 샤홍춘, 홍진의 웃다, 인간 세계의 웃다, 소홍진 띄워드렸습니다. 대구의 서영무 씨, 아주 좋은 친구분을 갖고 계시네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지도 않고 오뎅 국물과 오뎅 몇 개를 놓고 엄청난 술을 마실 수 있는, 또 그 친구가 있으면 안주는 항상 남고 술은 항상 모자라는, 그 친구는 비록 영화 음악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상 받은 영화는 재미없다고 우기는 녀석이지만 참 따뜻한 가슴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런 편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녀 동방불패만 생각을 하면 저는 먼저 그 술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술 장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분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결국은 한 길에서 만날 것 같은 친구분이네요. 자, 성남 분당구 순회동의 최윤영 학생. 저는 돈 없는 불쌍한 영화광이랍니다. 아니, 영화보다는 영화 음악광이죠. 늘 녹음할 테이블 꽂아두고 언니가 들어보시죠 하시면 무조건 누릅니다. 원래 있는 곡이나 내키지 않을 땐 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음악은 어떻습니까? 신청하신 곡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빼시지 마십시오.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하이텔에서 조인네 씨, 또 과기대의 정문식 씨가 철훈이 향기와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재림 씨, 김미선 씨, 성동구 구의동의 김연정 씨, 임주은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참 인하대 화학과 대학원생인 심인보 씨, 그 귀여운 오지영 씨와 들으시면 어떨까요?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글레나드의 음악입니다. I'll find you. 영화 라스트 모이칸 중에서 글레나드의 음성으로 I'll find you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이동의 박현진 씨, 친구 보영이, 민정이, 영기, 양선이, 석훈이, 윤주와 함께 들으십시오. 하이틀의 이호범 씨 두 번이나 신청하셨죠? 영화 레이디 호크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리처드 도너 감독의 루커 하워, 미셸 파이퍼, 매튜 브로드릭이 주연한 레이디 호크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미셸 파이퍼가 이 영화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이 신비스러운 눈빛으로 나왔었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일 시네마 천국 시간에 바로 이 미셸 파이퍼가 나옵니다.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는데요. 프랭키와 자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정성희 씨가 언제쯤 내 말이 끝나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읽기의 새로운 측면을 알려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 이 영화 음악실에서 이 감독을 소개할 날이 오기만 한다면 제 생에 최고의 영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까지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가 오늘입니다. 저는 네. 이 감독의 영화가 우리나라의 비디오로 나오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어느 감독이고 어떤 비디오로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욱 기대를 하셔도 괜찮은 것이 여러분들 비디오로 보실 때 가장 그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영시간 길다고 멋대로 잘라버리는 것 첫 번째.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시네마스코프 화면 위아래를 가로 사이즈가 아닌 세로 사이즈에 맞추어 그 화면을 트리밍 하는 바람에 양쪽 간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화면에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주인공이 양쪽 끝에 있는 경우에는 볼 길이 없습니다. 그쵸. 그것을 이 비디오는 레터박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레터박스요? 그러니까 위아래 검은 띠를 둘러서 네. 그야말로 화면을 온전하게 살리는 방법을 택한 셈이죠. 예. 그리고 그 감독이, 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이 감독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 정말 비디오로는 한 편도 안 나와있죠. 네.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 안드레이 르블레프와 네. 솔라리즈 그리고 스토커 세 편이 모두 레터박스로 또 전혀 상영 시간에 험이 가지 않게 비디오 두 편으로 온전하게 우리나라에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면은 비디오 샵에서 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아주 특정한 루트만을 알고 있는 열혈 영화 매니어가 아니시더라도 타르코프스키의 영화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게 되신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새 영화에 대한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또한 타르코프스키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감독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를 흔히 이야기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전후 영화에 세 명의 천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들 감독에게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바로 네. 그 세 명의 감독이 누벨바그의 그 기수라고 알려진 장리 코다르, 또 뉴 저먼 시네마 운동의 천재로 알려진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그리고 마지막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을 이야기하면서 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잉그마르 베르히만 감독은 이 타르코프스키를 위에서 바친 말로, 헌사로, 만일 영화를 예술이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그건 타르코프스키 덕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까이디 시네마는 타르코프스키를 이름지어 영화의 도스토옙스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재로 손꼽혔었던 장리 코다르는 그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기적으로서의 영화 체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진 장폴 사르트르는 타르코프스키의 데뷔작을 보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라고 그의 시티아스 용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동세대로 태어나서 그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빔 벤더스는 그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맨 마지막에 예전에 천사였었던, 그러나 사람의 길을 택했던 세 명의 영화 감독에게 이 영화를 바침하면서 쓰여져 있는 감독이 바로 우즈, 프랑스와 안드레이였었는데 그 마지막 안드레이가 바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입니다. 그리고 누벨 이마주의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꼬마 악동 영화 천재로 알려진 레오스 깨락스도 기꺼이 천재라고 인정하고 싶은 영화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소 과장되게 다소 격양돼서 이 타르콥스키 감독을 소개하는 것을 충분히 용서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원래 그 풀네임은 안드레이 아르세니에비치 타르콥스키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르세니 타르콥스키도 시인이었었고 또 어머니 마리아 이바노브나 비시나코바도 역시 시인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인 부모를 두고 태어난 셈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아르세니 타르콥스키는 어머니와 많은 불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1932년 4월 4일 타르콥스키가 볼가가 뉴욕에서 태어나고 그의 나이 4살 때 1936년에 부모의 별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르콥스키는 어머니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 비시나코바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볼가강 유역에 안개비가 수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 마을 끝까지 나가서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그녀는 평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린 타르콥스키는 아주 고통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타르콥스키는 틀림없이 이 타르콥스키는 아버지로부터 시인의 피를 이어받았고 예술가의 영감을 이어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또한 그 기다림의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는 존경하지만 증오하는 대상이었었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버릴 수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타르콥스키 영화의 제1태제라고 불리우는 것이 흔히 기다림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타르콥스키 영화에는 그 무언가에 대한 이상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가올 것 같지만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그것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이 겹쳐져 있으면서 그 동전의 양면 속에서 그 어느 쪽을 택해서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그 미결정의 세계. 타르콥스키는 그 사이에서 거듭 오가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타르콥스키는 1952년도에 동양어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일본 삼행시로 알려진 하이쿠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르콥스키 영화에 가끔 일본 풍경이나 또는 일본 옷을 입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네. 타르콥스키는 그리고 나서 아주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1954년에서 1956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질학 탐사반에 들어가서 그 스스로 자원해서 해저 탐사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 타르콥스키는 영화 감독이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뿐더러 또한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저 탐사반의 자원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탐사하던 도중 우연히 갑작스러운 영감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느린 물결의 흐름을 통해서 그 느린 흐름을 한번 카메라로 잡아볼 수는 없을까라는 영감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시적 영혼을 불러일으킨 셈이었었고 바닷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는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릭베송 이전에 릭베송 20년 이전에 타르콥스키는 이미 바닷속에서 그의 예술 영혼을 찾아낸 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56년 그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크바 국립영화학교 VZIK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의 입학 동기는 안드레이 컨찰롭스키와 오타르 이오셀리아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드레이 컨찰롭스키라면 여러분들은 아유 그 한심한 소련에서 망명한 감독 폭주기관차와 이너서클로 알려져 있는 전혀 명성에 갑하지 못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콘찰롭스키가 60년대에 소련에서 찍은 영화를 보노라면은 첸카이거가 60년대 컨철럽스키 영화를 보고 그의 데뷔작 황토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컨철럽스키는 체홉 영화를 통해서 소련 뉴웨이브 영화의 기수로까지 불리우며 데뷔했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르콥스키의 데뷔 동기들은 스탈린 이후 소련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었던 뉴 소비에티안 필름 메이커들, 새로운 소비에트 영화 감독들의 제 첫 번째 진영에 쓰게 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타르콥스키는 유감스럽게도 그 학교 방침에 따라서 어쩌면 서방 세계의 부르주아 영화 작가들의 나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서방 세계 영화 보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된 세대에 속하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타르콥스키가 VGIK에서 본 몇 편의 영화들은 그의 평생 영화 영혼의 나침반이자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고 가장 감동받은 감독은 일반 소련 감독들과는 달리 일반 소련 감독들이었다면 누구나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을 뽑았겠지만 타르콥스키는 알렉산드로 도브젠코를 뽑았습니다. 이 도브젠코는 에이젠슈테인 푸토프킨과 동세대의 감독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도브젠코는 소련 전체 사회주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극적이고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세계를 다루기보다는 러시아 민중들의 흑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민담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다채로운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또 감미로운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 민중들의 삶을 다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초현실주의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리얼리즘적이기도 하고 혁명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인간적이기도 한 세계를 다루어 나갔습니다. 도브젠코 영화를 지금 보고 있노라면 그의 대표작이기도 한 돼지, 펄벅의 돼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돼지를 보고 있노라면 거기 타르콥스키가 영향받았었던 영화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타르콥스키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도브젠코 영화는 반드시 보셔야 될 영화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 감독인 루베르 브레송과 장 르누아르를 통해서 그는 영화가 그저 시각적인 예술이 아니라 그 속에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르콥스키는 특히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는 결코 배우의 연기를 테스트해서 그 주인공의 배역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배우들을 사진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뒤져보기 시작한 다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얼굴이 보이게 되면은 그 배우를 오라고 하지 않고 그 배우 집에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다음 그 사람의 마스크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일치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르콥스키는 그 배우를 믿는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하네요. 그래서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믿었었던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자기의 이미지의 영혼의 느낌이 마스크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서 영화를 찍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르콥스키는 타르콥스키가 찍는 영화는 그것은 영화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타르콥스키가 처음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에 만든 그러니까 VGIK 학생 졸업작품으로 완성한 증기자동차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뉴욕 영화제에 나가서 1등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놀랄만한 학생에 대해서 수많은 영화평론가들은 새로운 소련 젊은 감독이 나타나고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이것이 진정 학생이 찍은 영화란 말입니까? 할 만큼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놀랄 만큼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학생 시절부터 그러한 영화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타르콥스키는 평생 그러니까 1962년 이반의 소년 시절로 데뷔해서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된 1986년 희생을 찍을 때까지 고작 7편의 영화밖에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간 그는 7편의 영화를 찍은 셈입니다. 하지만 타르콥스키는 영화사상 아주 드물게 단 한편의 실패작도 찍지 않은 감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타르콥스키는 1962년에 이반의 소년 시절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요. 그 다음 1966년에는 안드레이 르블레프로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의 첫 번째 칼라 영화이자 마지막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된 솔라리즈는 역시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975년 거울은 모든 영화제에 출품을 금지당하는 바람에 타르콥스키가 망명한 이후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금지를 당했죠? 거울? 사실 그 거울의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영화 평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 최고의 영화 평론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이 영화는 그 타르콥스키의 자서전이라고까지도 불리우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영화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영화가 거울이라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이 영화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고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의 신화가 아주 유감스럽게도 베낀 영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저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거울이라는 영화는 타르콥스키는 네. 영화를 찍어나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영화를 찍어나가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 영감이 따라가는 대로 영화를 찍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완성하고 났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르콥스키 자신은 영화를 편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영화를 19번 편집했다고 합니다. 19번 편집이라는 것은 본 다음에 장면을 고치고 고치고 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모두 편집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가 이상하군 하고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 편집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상하군 해서 완전히 다시 또 편집하기를 19번 그리고 끝난 다음에 타르콥스키는 이 영화는 가장 솔직한 나의 영화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에게 이 영화가 무슨 영화라고 묻는다면 나도 대답하기 어렵다 라는 것이 이 영화의 감독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천재 타르콥스키가 그러할지언데 제가 어찌 이 영화를 정은임씨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979년에는 흔히 스토커라고 알려진 안네인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네. 이 영화로 타르콥스키는 깐느 영화제에서 창조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영화들을 통해서 그 소련 정부와 마찰 끝에 1983년 타르콥스키는 망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자본을 끌어들여 이탈리아에서 찍은 향수로 1983년 서방세계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타르콥스키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영화로 다시 한번 깐느 영화제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86년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의 유작이 된 희생을 갖고 깐느에서 깐느 영화사상 최초이자 최후로 4개 부문 수상을 하고 그리고 그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타르콥스키 영화에 계속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 가족의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타르콥스키는 그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만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남이야말로 인류사적인 화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들은 부재하거나 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영화 속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타르콥스키는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가 그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얼핏 타르콥스키 영화가 그렇다면 부모에 관한 일종의 상징적인 주제를 다룬 영화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르콥스키의 영화는 결코 상징적인 예술 영화가 아닙니다. 심지어 타르콥스키는 이야기하기를 상징이야말로 시각적인 예술인 영화를 망쳐놓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타르콥스키는 이미지 그 자체로 영화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의 중요성이란 그것은 그냥 그저 이미지가 아니라 카메라에 이미지를 담는다는 것은 그 카메라에 배우의 표정을 담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지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중첩되었었던 역사, 문화, 인간, 삶, 고통 그 모든 것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타르콥스키는 이미지에서 절대로 사람들이 언어나 그 자체로서 결코 잡을 수 없는 총체성이라는 문제와 그리고 진실 사이에 개입하는 그 이미지 사이에 어떤 시적인 고리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시적인 고리, 총체성과 진실을 잡아내는 그 시적인 고리, 그것을 타르콥스키는 카메라로 개입하여 잡아내는 것이 영화감독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예술가로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그것을 잡아내는 것,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타르콥스키의 이미지란 다른 감독의 이미지와는 달리 공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의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네. 타르콥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영화 감독에게서 불안이 없다면 그려낼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며 희망이 없다면 형식이 없을 것이다. 타르콥스키는 한 손에는 불안, 한 손에는 희망을 잡고 살아간 셈입니다. 타르콥스키의 그의 말년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은 어떻게 나이 50밖에 안 된 감독의 얼굴에 저렇게 주름살이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어찌나 고민한 얼굴인지 온통 얼굴에 주름살로 가득 메인 삶의 고통이 얼굴에 가득히 메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 이상으로 그가 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BBC 방송국에서 만들었었던 희생의 Making of Sacrifice라는 그 도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르콥스키가 희생을 찍어나가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네. 일일이 찍은 것인데요. 영화를 찍는 도중에 NG를 부르고 타르콥스키가 다음 장면을 떠올리기 위해서 소방수가 물을 뿌려놓은 그 위에 장화를 신고 처벅처벅처벅 거기를 돌아다니며 다음 장면을 떠올릴 때 촬영 감독이나 또는 배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이따금씩 바라보며 다음 장면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 담겨진 고독. 그것은 정말 그저 잘난 체하고 심각한 척하며 예술이라나 하면서 온갖 세상의 고뇌를 짊어진 듯한 그 값싼 예술 지상주의가 아니라 영화가 세상의 진실이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만 갖고 영화는 정신으로 찍는 것이야 라는 명제를 갖고 살아갔었던 한 감독의 아픔이 정말 거기 화면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르콥스키 영화의 스타일은 흔히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롱테이크 화면입니다. 그는 화면의 이미지를 자른다는 것은 심지어 아주 위험한 사고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미지를 자른다는 것은 관객과 대화하는 통로를 차단한 다음 이미지를 멋대로 이어붙여서 관객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르콥스키 영화를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화면을 보는데 막 이야기하던 사람이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정상인데 나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카메라 뒤로 이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서 오른쪽으로 와도 올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뛰어들어옵니다. 네. 또 카메라 앞으로부터 거의 100m 이상 떨어진 사람이 저 길을 따라서 화면 왼쪽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장면이 카메라에 서 있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오른쪽으로 그 사람이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타르콥스키는 종종 원근법이 상실됩니다. 타르콥스키는 이른바 원근법을 만들어낸 르네상스 화면 구도를 넘어서서 중세 성화적인 그러니까 종종 깊이 없는 화면을 구사함으로써 네. 화면에서 현실과는 대단히 다른 질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롱테이크 화면과 원근법이 상실된 화면 속에서 타르콥스키는 세상의 비밀을 쥔 열쇠가 바로 물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타르콥스키의 이미지는 항상 물에 젖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물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는데요. 그가 심해해서 영화감독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까요? 네, 바로 저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르콥스키가 물을 중요시 여긴 것은 그것은 물이 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늘과 대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하늘과 대지를 하나로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대지가 서로 만나서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타르콥스키의 주인공들은, 그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또한 여러분들이 타르콥스키 영화를 전작을 보기를 저는 권하는 이유는 타르콥스키의 영화와 함께 그 주인공들은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타르콥스키 영화의 데뷔작은 12살짜리 소년이 주인공이고 네. 두 번째 영화인 안드레이 루블레프에서는 청년 루블레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영화인 솔라리지에서는 30대 과학자, 네 번째 영화인 거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인 안내인에서는 40대 미치광이, 여섯 번째 영화인 향수에서는 50대 시인, 네. 마지막 희생에서는 60대 극작가가 네. 미쳐버립니다. 그의 영화는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의 현재에 대한 자아의 고백인 셈입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타르콥스키는 셋이라는 숫자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3이요? 네.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또 향수에서는 9분 40초 동안 주인공이 촛불을 들고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지 못할 신념 하나로 온천을 그 수평으로 이동하여 세 번 만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촛불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역시 세 번 만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은 타르콥스키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를 영화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르콥스키는 절망하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진지하게 왜 영화를 만드는가를 성찰했었던, 아마도 영화사상 유례 없이 진지했었던 영화감독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볼 수 있는 세 편의 영화, 안드레이 르블레프, 그리고 솔라리즈, 또 스토코, 이 세 편의 영화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본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영화 체험을 안겨줄 것을 저는 이 영화음악실에 자존심을 걸고 정은임 씨의 이름을 빌려, 홍동식 PD의 이름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은 네. 타르콥스키 영화를 빌려서 딱 10분만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 편 모두 아마 거의 황홀한 영화 체험과 영화 보는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네.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뭐 비디오 가게랑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단지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에는 그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 정성희 씨가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새로운 체험을 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면 좀 뭔가 다른 시각 체험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겠죠. 자, 정성희 씨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희 씨를 미스터 탈콥스키 씨라고 하면서 늘 편지를 보내는 여자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자분은 이렇게 정성희 씨가 탈콥스키 감독을 좋아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강원도 명주 주문진읍의 정주희 학생과 전북 1위의 김혜영 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서베이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It's Only Myster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How can I keep on smiling at their disguise when I know nothing good ever comes from lies? My heart is no beginner, but still I can lose my temper. Yeah. How can we keep on watching that?